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는 이 시간에 교회에서 여러분을 봐야 하는데 더 가까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네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 주님 만나시고 뜨겁게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수련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짖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마지막 예와 제가 생각했던 게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39기 새내기 애들도 많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그래도 목사님, 목회자분들 통해서 출애굽기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안에 있는 성막, 만약에 가정을 했어요. 여기가 이제 성막이라고 하고 여기가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그 구약의 시대에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우리가 같이 가서 주님을 만나고 여기가 그 지성소라고 한다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건 지성소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나가서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 수련회가 우리 각자 개인의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후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신가요? 네, 여러분이 각자 그 삶에서 제사장이 돼서 주님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역할. 그래서 이 수련회가 그냥 단지 나 하나 은혜 받고 끝나는 수련회가 아니라 그래서 약발이 떨어지는 수련회가 아니라 더욱더 그 삶에서 계속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갈망하는 그런 에너지를 얻어가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간인데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Thank you. 춤추리 춤추리 여러분 자유롭게 하세요. 나 큰 소리 외치네. 마지막 나 기쁨의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련회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여기서 죄사함을 받고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선포하는 과정에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많이 보이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처음에 했던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마음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다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주님과 거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비교 수 없는 그 신사랑 답 없는 답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답 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은 어둠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날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지치고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그 손길을 영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하나만 더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우리의 것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그것만 우리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잘남 그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나의 세상적인 지위나 위치,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오직 주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